걸어 온 듯한 빛을 따라 잠시 멈춰 나를 비춰 길을 잃어버린 걸까 얼굴은 안 나와 마주하고 있어 물은 표 가득한 세상 아직 난 모르는 게 많겠지 생각 끝에 생각은 또 밀려와 머무른 그릴수록 선명히 떠오른 건 처음에 나 그 용기 따지는 spotlight 눈부신 spotlight 달콤한 리듬 그 안에서 영원히 춤을 추고 싶어 그려온 spotlight 날 향한 spotlight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걸 멈출 수 없을 만큼 눈부신 spotlight spotlight spotlight spotlight spotlight 난 spotlight spotlight 눈부신 spotlight spotlight spotlight spotlight spotlight 멈출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걸을 세며 지혈을 고민했던 밤이 있어 거쳐지길 기도했어 누구도 예상 못한 상자를 얘기한 건 오늘의 나 이 용기 따지는 spotlight 눈부신 spotlight 달콤한 리듬 그 안에서 영원히 춤을 추고 싶어 그려온 spotlight 날 향한 spotlight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걸 멈출 수 없을 만큼 눈부신 spotlight spotlight spotlight spotlight spotlight 날 향한 spotlight 눈부신 spotlight spotlight spotlight spotlight spotlight 수 없을 만큼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조금씩 조금씩 나 내일을 알아가 내가